사랑을 술잔에 담아봅니다. 취한 듯 흐르는 눈물의 의미가 버겁한 몸부림치네. 가슴 아픈 그대 생각에 술잔을 피워봅니다. 한 잔 술에 잊혀질 사람이 아니란 걸 이제서야 깨달았죠. 인연이 아닌데 어찌로 인연을 만든 것은 아닐까. 아무리 그대 몸보아 불러도 그대 아무 말 없네요. 꼭 만나게 될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꼭 만난다는데 그리움에 지쳐 쓰러진 날 해도 그대를 기다릴게요. 아닌데 억지로 인연을 만든 것은 아닐까. 아무리 그대 몸보아